이 시간에는 놀이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강산 높은 용 험한 기류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.

갈길 순말리 더욱 굳게 간직하리. 장군님과 매진총 빗줄처럼 지닌 마음 그 언제나 인민은 일편단시 당을 따라 일편단시 간직하리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